사이롯 살며시 불어오면은 외로운 나의 가슴은 봄날을 그리워하네 깊은 밤이 되면 너무 외로워서 세찬 바람 속에 홀로 지새는데 비라도 내려주려마 이새라도 외로워 목마른 갈대 봄날은 돌아오려나 봄날은 돌아오려나